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들이 그를 게재했습니다. 이집트 신문 알아우바루 알마사이와 파키스탄 신문 일릭션 타임스는 김종일 용도자께서는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일관하게 구현해 나가도록 이끄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당권설 업적을 찬행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인디아 신문 의 이킹은 일심단결의 핵심으로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 인터내셔널 미디아, 인터넷 신문 르멀도 김일성, 김종일 각하의 당으로 빛나는 조선노동당 등의 제목의 글들에서 수십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 용도사를 소개했습니다.